Yeah, my name is Sugar. 매일 새벽쯤에 나 지침 또 쏟아지는 잠 떨어지는 감 덕에 자고 술로 짓진 나의 번호부 뮤지션 잃지 않은 포지션 최전방에서 노지 타이로 입에 나온 허기침 대체 네 정체가 말해 물어본다면 고민 없이 설명 가능하지 but 설명할 필요도 없지 네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날 판단하면 농사 yeah. 내 음악들은 소녀들의 밤을 훔쳐 마치 인성냐 yeah. 미니 알아 놈들은 아이돌이란 이유로 우리 팀을 가차없이 냉대 뻔한 힙진이 갱생 마키를 상대한 이 음악은 맴매 난 아이돌 탈을 쓴 차세대 뮤지션 뼛속부터 I'm a deep boy 이 거짓이 파치는 가요계 속에서 지켜내는 내 지 상관없어 뼛속부터 I'm deep boy hey. 지켜내는 내 지조 hey. 네가 나를 씹고 물어주더도 난 상관없어 그래 나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뼛속부터 I'm deep boy hey. 지켜내는 내 지조 hey. 네가 나를 씹고 물어주더도 난 상관없어 그래 나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난 날카로운 빛 위에선 돌아보라 내가 아이돌이란 것을 까먹지 내가 하는 짓과 지금 하는 일 래퍼로서 그래 사는 일 내가 디자인한 빛 위에다가 라임으로 칠한 박음주 내 몸에다가 박아 넣어 타투 대신 my attitude my flows like 하마수 트라 빛 위에서 넌 농락 좀 그래 까불지만 우린 사이즈가